해선안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잊어야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아 사랑해 날 뿐 내 사랑아 이 맺은 하룻밤의 꿈 다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아 사랑해 날 뿐 내 사랑아 이 맺은 하룻밤의 꿈 다시 못 올 꿈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고 뜨지 말 것을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라서 말 못